Careless, should anonymous. Heartless, mindless, no one care about me. 일어서리 채 외면하는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어 눈을 감지만 나 친구는 삭막한 벌판 나를